2. 하나님 해방은 인간이 해야 한다. 세계를 구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되어야 세계를 해방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해방해놓고 세계를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를 땅끝까지 전파해가지고 심정적 유대를 틀고 말뚝을 박아서 세상을 다 사랑으로 녹여내자 이겁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가는 최후의 종착점을 향해 동조하는 무리가 구름같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개인에서부터 가정이 이어나갈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종족이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종족과 민족, 국가가 희생된 재물적 가치를 상대적인 세계, 제2차 부모님을 모신 세계에 재현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희생된 모든 성인들을 부활권의 실체로 대신 탕감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구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이것은 숙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갈 수 없습니다. 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 땅 어떠한 모퉁이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창조 이상이 밤에나 낮에나 역사를 통해 다 이루어졌구나, 감사하고 놀랍다고 찬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세계 무대가 되고 우주가 되고 영계나 육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늘의 보좌 아래까지 사탄의 어둠 권세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해방하려면 영계를 해방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해방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좋아합니다. 또 통일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합니다. 통일의 문, 해방의 문은 문 아무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만유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뭐 많겠지만은 대충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 하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방이다. 답변이 간단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방이지.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해방을 못합니까? 했더니 혼자는 할 수 없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나라를 사랑했어요? 아들, 딸을 사랑했어요? 아들, 딸의 길을 열어놓고 민족을 사랑했어요? 세계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세계를 사랑했어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럴 수 있는 데서만이 완전한 해방의 동이 터오는 것입니다. 동이 터올 때 그 햇살은 골짝골짝 스며들어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모든 구속된 인간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고 해방과 더불어 통일의 세계가 우리 앞에 왔다고 해야 천년사를 다 무시하고 해방의 왕자가 되고 통일의 기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잠겨 영원 무궁한 행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 있어요? 인류의 해방도 필요하지만 인류 해방보다 먼저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해방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있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망권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그 다음엔 완성시대입니다. 완성은 사랑을 중심 삼은 완성입니다. 완성은 부모의 해방, 자녀의 해방, 만물의 해방,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지옥에 갔던 것을 하늘 땅을 걸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적 배경과 민족을 대표한 사람 혹은 단체가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단체일 것이냐,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시대상을 대표해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미래적인 사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버런문과 통일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의 진리에는 침략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해주자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만민을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합해서 하나님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환영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통일교회의 사상은 통일교를 희생시켜 민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해가지고 세계 인류를 구하고 세계 인류를 구해가지고 하늘 땅을 해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수한 모든 전체를 다시 투입해서 완전히 타락이 없는 차원 높은 별동 세계 천국 대이동 판국을 원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150만 년이라 하지만 숱한 역사 과정에서 자기의 위신과 권위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불쌍한 부모의 처지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자식이 나와서 그걸 풀어주기 전에는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없고 박힌 못을 뺄 수 없습니다. 못을 빼고 사랑의 눈물로써 피와 살로써 그것을 살이 되게끔 풀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원한의 심정을 누가 해방드릴 거예요? 나의 해방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이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해방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해서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참된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복귀의 하나님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한에 사무친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낭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원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복귀의 하나님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돈으로가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아닌 참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출발을 고생으로 했으니 고생으로 종착점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레버런 문의 이름은 비참했다고 결론을 지으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게는 돈이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사탄까지도 해방하여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조국을 찾아가는 희망봉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고 가는 길에 어떠한 험산 준령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아침을 잊어버리고 점심을 잊어버리고 저녁을 잊고 낮과 밤을 잊으면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애가 길면 길수록 원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 여러분 일족과 더불어 여러분 나라와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천리 원칙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얼굴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몸뚱이가 위대한 것도 아니요 사상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하나님을 나는 사랑을 가지고 해방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성사하지 못한 한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레버런 문을 만나 해방됐다는 말은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이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실증적 결과에 의해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됐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전권 전능의 행사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태평 왕국이 아니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멘이지요.